여자가 아닌 것 같아. 심장이 멈춰 주춤 주춤 거리다가 말을 걸어보지만 넌 전혀 관심조차 없어. 1, 2, 3, 4, 5 새도록